자신에게 미안해지는 걸. 죽의 껍질 맨발로 든 마음을 자꾸 찌르게 되고 하늘 위에 지나가지만 희미한 반딧불을 따라서 한 번 더 그림자를 일으켜본다. 신발끈을 다시 꼭 매고서 끈을 다시